그대 빛난 검은 눈동자 그대 불타는 고운 입술 가슴속 깊이 깊이 남아 떠나지 않고 멀리 사라진 사랑의 역사 슬픈 비둘기 울음처럼 하늘 저 멀리 멀리 남아 여울져 보내 불타던 사랑의 정열 행복한 그 시절 그 꿈 모두가 허무하게 사라져 가버리고 바람에 지는 낙엽 외로이 바라보면서 그건 그 벤치 위에 쓸쓸히 기대앉아 그대 고운 노래소리 내 가슴속에 사무쳐 발길 돌리지 못하고 외로이 거니네 그 시절 그 꿈 모두가 허무하게 사라져 가버리고 바람에 치는 낙엽 외로이 바라보면서 그건 그 벤치 위에 쓸쓸히 기대앉아 그대 고운 노래소리 내 가슴속에 사무쳐 발길 돌리지 못하고 외로이 거니네